자, 이어지는 순서는 리플 달아주세요. 김재동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정말 인기절정의 MC 김재동 씨와 함께 자, 오늘도 리플해 주세요. 예. 아름다운 음악 속에 예. 사연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네. 감정 잡고 네. 읽어 보겠습니다. 아, 요즘 저 반주해 주신 분들 인기절정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써니써니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전 여름이 싫습니다. 왜냐면 남들보다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더운 여름에 누가 옆에서 말 시키거나 아님 절 건드리면 한마디로 표정관리가 안 되죠. 근데 요즘 들어 제 남자친구가 더워 죽겠는데 옆에서 자꾸 깐죽깐죽 열받게 건드리고 하지 말라는 짓은 일부러 더 하는데 이를 어쩌죠? 더운 날은 만나기 싫다고 야 우리 여름만 만나지 말자 라고 말하고 신선한 가을부터 다시 만날 수도 없는 거고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시작합시다. 예. 요약하면 지가 애인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좋은 사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리플. 네. 구지연 씨.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며칠 동안 씻지 마세요. 땀 냄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찐덕찐덕 땀으로 얼룩진 몸으로 남자친구에게 사랑한다고 마구 부비대세요. 찰싹 붙어서. 그러면 먼저 저기 우리 여름만 만나지 말자 그럴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예, 괜찮은데? 네? 방법이 괜찮아요? 예,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더럽지 않나요 방법이? 근데 제가 남자친구면 사랑하는 예. 여자가 땀 냄새가 나면 어때요? 찐덕찐덕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방법상으로 예. 그럼요. 내 여자친구가 누워서 땀이 찐득찐득 난다는데 그럼 다정하게 한마디 해줘야지 씻거라 뭐 이렇게 다 해결되는 거. 다음은 아이디가 말이죠 네. 참자 라는 분이 아이디 자체가 네 참자, 참자 응? 응, 예. 지금 이제 이 리플을 보고 격분하신 거예요. 네. 격분한 거죠. 이 사연을 올려주신 분한테 네. 님 대단히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님 욕보다 훨씬 더 무섭죠. 님. 님 더위 피하자고 애인 없는 사람들 다 열받아 죽이려고 합니까? 예? 함께하는 사회입니다. 남들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자응님과 예.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그 밑에 수많은 리플을 달았습니다만은 난리가 났습니다. 밑에 그래 그래 오라요 얼쏘 뭐 그 수궁의 뜻으로 거의 예. 뭐 200개 이상의 리플이 예. 맞아요. 이분들 동호회 결성할 모양입니다. 예. 참자응이라는 분이 그중에 대표적인 분 한 분이 아이디가 나솔로입니다. 나솔로 아이디 나솔로 근데 그 격분에서 예.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만나시오. 만나세요도 아니고 만나시오입니다. 만나시오.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만나시오. 그래도 사람이 건드린 건 낫지. 여름에 날 건드린 건 모기밖에 없어. 사람이 건드린 건 낫지. 모기가 건드린 건 모기가. 굉장히 두 분은 좀 예. 네. 좀 화가 났네요. 예, 제가 네. 볼 땐 참짜응님과 나솔로님이 사귀시면 훌륭한 커플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아, 자, 다음 분. 아이디가 아, 7번 국도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예, 아이디가 참 다양해. 예. 뱀을 목에 걸고 다니세요. 시원하고 좋잖아요. 일석이조로 남자친구도 가까이 안 붙을 거고. 뱀을 목에 걸고 다니랍니다. 여름에. 뱀은 만져봤나요? 예? 뱀. 오, 싫어합니다. 뱀 싫어요. 쥐, 뱀 정말 싫어합니다. 아... 미칩니다 우리는. 쥐하고 뱀 중에서 뭐가 더 싫어요? 쥐요. 그래도 뱀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뱀 중엔 쥐를 잡아먹는 뱀도 있거든요. 아... 전 쥐는 정말 싫습니다. 생각만. 쥐의 그 부위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싫어요? 어, 생각도 하기 싫어요. 정말. 그게 저는 뱀을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쥐꼬리 어때? 쥐꼬리. 저는 뱀을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가끔 난 털. 아! 저는 진짜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책을 이렇게 어릴 때 동화책을 읽다가 예. 무슨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화책을 읽다가 예. 쥐 이런 게 딱 있잖아요. 예. 그 책을 태워버립니다. 그 정도로 아 정말 그러면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쥐는 정말 싫어합니다.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만화 영화 톰과 제리입니다. 저는 톰을 훨씬 좋아합니다. 톰이 불쌍해요. 걔가 무엇 잘못하는 게 있어요. 제리 다음으로 싫어하는 게 그 나오는 불독입니다. 지가 왜 간섭해? 지가 제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네? 지금 아 지금 제리하고 저하고 닮았다고요? 쥐하고 닮았다는 거죠? 큰일 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려니까 이분 성질을 모르셔서 지금 큰일 날 발을 하셨습니다. 아 이런 저기요. 내가 대신 야. 사과할게요. 우리 방송합시다 그냥. 예? 방송합시다. 쥐하고 닮았다고요? 자, 방송합시다 그냥. 자 다음 분 괜찮아요. 어느 네. 분입니까? 아, 여기 여자분 앞에. 아 저기 앞에 여자분 네. 아니죠? 네. 아 이분 아니래요. 그 고분이나. 네. 아 저 뒤에 여자분. 아. 야, 손을 드네요. 강크네. 아. 예. 아 난 태어나서 두 번째로 들어요. 쥐 닮았다는 소리. 옛날에 대학교 축제에 가서 한번 듣고 저 누구 닮았어요? 이창명 닮았어요? 황기순 닮았어요? 그러니까 아이씨 두더지 닮았어요 이런 거. 두 번째입니다. 두더지는 조금 귀엽습니다. 그래도 크잖아요 덩치가. 제 씨는 집쥐 집쥐 집쥐 너무 싫습니다. 집쥐. 제가 쥐띈 건 알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아 쥐띕니까? 네. 아 띠야 괜찮죠. 네. 예. 띠는 뭐 예 띠야 괜찮아요. 예. 저는 쥐 싫어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래도 쥐 닮았다 소리는 안 들었잖아요. 저는 개 닮았다 소리 들어봤어요. 왜요? 그럼 저 개같이 생겼다고. 뭐야? 뭔 얘기야? 뭔 얘기야? 그게 뭔 얘기야? 아이 무슨 얘기야? 누가 감히 윤도현 씨한테 개를 닮았다고요? 아,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아니, 말 붙이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세상에서 제일 그 안 좋은 게 개하고 달리기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개하고 달리기요? 예. 왜? 뭐 아무 뭐 어떻게 해도 안 좋다 그러잖아요. 개하고 달리기 하면. 왜요? 개한테 달리기 해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달리기 해서 지면 개만도 못한 놈. 달리기 해서 똑같으면 개 같은 놈. 뭘. 안 되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 예. 야. 자, 뭐? 예? 이상용 씨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해봤습니다. 비 오는 날 남자친구와 만나세요. 아,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옷차림은 약간 나풀거리면서 치렁거리면서 강렬한 인상이 느껴지는 것으로 이제 역 앞으로 가보세요. 역. 이때 장미나 백합을 구입하셔도 좋지만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발만 대면 거던 차이는 들 것도 좋습니다. 귀에 꽂으세요. 귀에 꽂고 우산을 내팽개치고 한번 발랄하게 뛰어보세요. 달리면서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세요. 그리고서는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 향해 한 번씩 웃어준 뒤 아주 청량한 음성으로 이렇게 웃어주세요. 옵션으로 눈은 충혈되어 있고 침을 질질 흘리면 효과는 100배가 됩니다. 이분은 헤어지는 방법을 쓰셨군요. 네. 마지막 리플, 제일 간단하고 짧은 리플 하나 있습니다. 예. 아이디가 없습니다. 아이디가 없어요. 아이디가 없이 그냥 이렇게 인터넷상에 보면 눈 두 개 밑에 입 하나. 가장 화났을 때 어떤 예. 그 아이디, 그게 그냥 그 그림이 아이디입니다. 이게 예. 그분이 한 문장으로 예. 배가 불렀다 이렇게 남기셨어요. 배가 불렀다. 예. 아마 이 리플 올리신 분은 예. 살짝 그 자랑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애교가 섞인 자랑 있잖아요. 내 남자친구 다 좋은데 더울 때만 이렇게 좀 안 찝쩍댔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자, 그럼 김재동 씨. 예. 그리고 예. 여름에 더울 땐 등에 쥐를 넣으면 제일 좋습니다. 정말 시원하죠. 기다리세요, 예. 맞죠? 지금까지 김재동 네.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